깊게 숙여 걸어가는 나를 보던가 웃으실래지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? 나는요 갈 곳도 없고 심심해서 나왔죠. 하지만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. 그랬지 내가 말해줘야지 잊힐 줄만 알았다고. 맑은 밤 하늘엔 별이 편안히들 웃고 있어. 저렇게 나도 한번 웃어봤으면. 어둠 속에 비치는 건 흐르는 나의 눈물. 차가운 주먹에 훔쳐 뒤로 감추네. todo el mundo.